Bump, bump.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ump, bump.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I'm the moon, 아름다워 느리질 수가 없어 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24,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Yeah.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 절대 많은 걸 원치 않아 맘을 원해 난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때론 씩씩하게 so hot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나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 기동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We bada bada bada bum. We bada. We bada bada bada. Can you hear us? We bada bada bada bum. Hold up. I'm on my hajima. Just whistle to my heart. Cause 우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 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도 zoom zoom 언제 나는 stylin' 도도하지만 네 앞에서 I'm darling 뜨거워지잖아 like a desert island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마음속 그만해 빼 너무 와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game은 내가 win 난 널 take care 안아줘도 세게 누가 널 가로채하기 전에 네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나를 잊을 수가 없다면 Can you hear us? We bada bada bada bum. We bada. We bada bada bada. Can you hear us? We bada bada bada bum.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 바람처럼 스쳐. 내가 whistle like a missile.